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. 중종의 200일 전퇴 떨쳐나선 전리마 제강연합협소에서는 매일 계획을 120%로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려명거리 건설자들은 5개 호동의 고층 및 다층 살림집 걸조 공사를 결속한 것을 비롯해서 2천여 세대의 살림집 걸조를 형성했습니다. 한편 농업성 축산관리국사나 축산기지들에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.